러시아과학원동방학연구소 조선몽골과장 알렉산드르 왈렌티노비치 워런조브가 1일부터 6일까지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방문기간 그는 만시대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외무성, 대외경제성, 사회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일꾼들을 만나 의견 교환들을 진행했으며 려명거리 건설장, 중앙기급교양관, 평양중등학원, 장천남세전능력동농장, 중앙동물원을 참관했습니다. 의견 교환들과 참관 기회들에 그는 조선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있는 것은 조선인민이 대대로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올해 3월 평양을 방문한 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평양의 모습이 몰라보게 변모됐다고 감탄을 표시했습니다. 조선에서 제재가 아무런 맥도 추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과 남선 당국이 제재의 목적이 조선의 핵폭이 있다고 하지만 조선의 핵무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용도자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조선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일이 잘 되어나갈 것이며 조선인민은 그 어떤 제재나 압박 속에서도 구람없이 승리만을 이룩해 나가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